노래의 가사가 꼭 너의 귓가에 들리길 바래. 널 향한 노랫말 흘러가지 않고 내 곁에 stay. 지세웠지 괴롭게 그때마다 용기를 양보해준 너였게. 똑같이 무서운 미래를 봐도 내 꿈을 먼저 생각해준 내게 두 손을 내밀어줘서 고마워. 공감이 돼도 뭔가 쟁취되고 싶었을 땐 밤만 살 속부터 배치부에 남을 떨쳐줘서 내 손 잡아줘.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뭐 힘이 돼. 내 곁에 있는 너의 모든 말들이 참 내게는 아심이 돼. Hey 신호탄을 쏴버려 팝팝. Hey 길이 양보해는 노린 답답. Hey 이 빛을 보인다. Hey,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해. 물어볼 걸음을 내려들 땐 신발 한 짝만 신는 게 더 새해. 그래서 필요한 내 편에 준치 신발 한 짝에서 한 켤레. 예민하게 창처럼 날 괴롭게 신경질내도 방패가 되어 대한 받아주고 언제나 내 옆에 편들어 주었던 내 편. 달 내게 쏠 각오하다지만 달 내 쏠한 현실이 돼. 너도 목표한 결실은 맺을 준비가 됐다면 결심을 해 내 편에. Hey 신호탄을 쏴버려 팝팝. Hey 길이 안 보이는 눈이 답답. Hey 이 빛이 보인다면 멈춰. Like a friend in the air, bring us back again. 아직은 어린가 봐 두려워. 모자란 말 곁에 두기 싫어. 이 노래의 가사가 꼭 너의 귓가에 닿기를.